최악의 신기록 보유로 민심의 심판대에 올라선 청와대 악귀. 민족화해협의회 고발장. 분노한 민심의 촛불대하가 한겨울의 맵잔 추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거센 열기를 내뿜으며 증오와 항거의 격랑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민족과 역사 후대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만고 해악을 끼친 청와대 악녀를 단연코 매장해버리고야 말 남조선 인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대세의 흐름이 되어 영영히 굽이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야말로 죄목과 내용에 있어서나 그 후과와 규모에 있어서 지난 시기 악명을 떨친 역대 괴뢰 집권자들과 대비조차 할 수 없는 죄악의 신기록을 보유한 천하 악녀이다. 민족화해협의회는 죄 많은 몸뚱이가 도륙날 비극적 시각의 분분처처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박근혜 역도가 어찌하여 민족의 버림 속에 숨쉬는 미라로 되었고 민심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처절한 교훈을 민족사의 갈피에 새겨넣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1. 분열과 매국의 신기록에 기여한 해괴한 고안품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도철주란 수건과 뜨거운 갈망은 없다. 파란만장의 민족 분열사는 하나로 합쳐지면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가 이 나라 이 교례임을 엄연한 산현실로 보여주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례는 외세에 의해 인위적인 분열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최대의 애국애족을 통일 위협 성취에 두고 참으로 고귀한 노력을 경조하여 왔다. 역사적인 7.4공동성명과 조국통일 3대 원칙,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4선언은 그 길에서 이룩된 민족사적인 결실이다. 그가 누구이든 진정으로 하나의 조선을 소원한다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충실하여야 하며 하나의 교례를 바란다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실현하는 데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전날부터 분열과 매국을 고유한 생리로 삼고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별이별 못된 짓을 다 저질렀다. 보기에도 낯설고 듣기에도 귀설고 의미도 몽롱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지덴 선언, 통일대박 등 박근혜 특유의 해괴한 고안품들을 놓고 봐도 그러하다. 원래 남조선의 역대 집권자들에게 있어서 통일이라는 말을 면사포처럼 내흔들며 민족을 기만하는 것은 흔하디흔한 리상사로 되어 왔다. 하지만 박근혜와 같이 우리말과 외려어를 번복으로 만들어 놓아 그 어느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낱말들로 민족의 통일 열망을 우롱하고 모독한 자는 일찍이 없었다. 마치 저속한 흥행 광고물 글자들을 조립해 놓은 것 같은 통일 정책이라는 것의 간판 자체가 이 모양이니 내용은 더 논의해 볼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박근혜가 불신과 적대, 반목과 질시를 고취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놓은 것이나 한간 무당년의 더러운 입김에 놀아나 그 누구의 체제 변화와 붕괴를 전제로 한 드레지덴 선언과 싸구려 장사꾼의 이기적 타산으로 일관된 허망스러운 통일대박 따위를 쥐초댄 것도 다 그러하다. 다만 한마디 덧붙인다면 박근혜가 통일을 지창해 된 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내 나라 내 땅이 아닌 남이 사는 나라 남의 땅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나라들을 붕괴로 몰아간 미국의 헬싱키 프로세스에 현혹되어 상전이 쏘준 각본을 들고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광고해 댔고 통일 대박을 내돌고 말끝마다 통일 대변이 통일 준비위원회 구성인이 뭐니하며 부산을 피우다 못해 주변 나라들과 멀리 유럽에 가서까지 그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은 박근혜이다. 드레지덴 선언이란 것 역시 박근혜가 이 지구의 한 끝인 서유럽 나라에 가진 나라가 내뱉은 것이다. 더놓고 말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진정이라면 동족이 사는 평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을 것이다. 평양은 통일의 뜻과 마음이 합쳐지는 민족의 성지이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위대한 미아리가 울려 퍼진 평양이 북과 남 해외 온 조선민족의 마음을 통째로 사로잡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참다운 의미에서 평양행이 통일의 문을 여는 민족공조의 길이라면 외세 추종, 외세와의 야합을 위한 해외행은 동족 대결과 전쟁의 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결국 박근혜는 통일에로 가는 길은 한사코 외면하고 외세를 쫓아 분열과 대결의 악화일로로만 줄다름쳐왔다. 이 모든 것은 역정년이 분열과 내국의 신기록을 세우며 얼마나 피를 물고 광분해왔는가를 보여주는 무서운 고발들이다. 이 투구 쓰고 치마에 장독할 찬 21세기 돈키호테. 돈키호테라고 하면 사물현상에 대한 병적인 투시와 기형적인 사고로 무모하고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시대착오적인 인간의 대명사로 이 세상에 통칭되고 있다. 대세에 역행하여 형형색색의 추명이 오물장의 쉬파리떼처럼 무수히 매달려 있는 박근혜는 치마에 장독화를 찬 현대판 돈키호테로도 불리우고 있다. 문제는 시대착오적인 병적 증세가 도는 회복할 수 없는 말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늘의 태양을 끌어내려보겠다고 악을 쓰며 몸부림치고 때없이 괴성을 질러대며 안달복달하였겠는가. 지요,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니 뭐니 하는 불순한 정치적 흉심을 내비치며 예측 불가능한 나라이니 불확실성이니 뭐니 하는 망발까지 거리낌 없이 짓거려대했다. 지난 시기 동족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세상 으뜸인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감히 공개 장소에는 나서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석에서 이러고 저러고 헛나발을 불어대며 놀아댄 자들도 있다. 우리를 향해 내놓고 삿대질을 해대며 돌아칠 경우 제명을 다 못 살고 귀신도 모르게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침략으로 생겨나고 전쟁으로 살찌어왔으며 만사를 군사적 힘으로 해결하는 데 이골이 난 미국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천만 군민의 심장 속에 맥박치는 수령결사옹의 정신, 우리 일신 단결의 불가항력적인 위력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독 박근혜만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무모한 객기를 부리며 불망정 짓을 서슴지 않았다. 반공화국 비라살포 노름으로 북남 대결을 극대화하고 광적인 심리모략 방송 재개로 동족에 대한 비방 중상에 열을 올리다 못해 가소롭게도 평양 진격 작전, 평양 석권 후 통치 계획 따위에 각본까지 짜놓고 지연은 잠수 작전이라는 천하무도한 짓까지 꺼리지 않은 것이 다름 아닌 박근혜와 그 일당이다. 우리 혁명의 최고 손해부는 천만 국민의 심장이며 운명의 하늘이다. 태양이 없는 이 행성을 생각할 수 없듯이 최고 손해부는 우리의 삶과 미래의 전부이다. 우리 천만 국민의 마음속에 높이는 심장을 도려내보겠다고 접어드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행위의 극치일 따름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이 떠드는 잠수작전을 비유해 말한다면 하늘의 태양을 끌어내려보겠다는 허무하고 맹랑한 망동 중의 망동이 아닐 수 없다. 그래, 이것을 초원에서 요요히 풀을 뜯고 있는 양떼를 백만 대군으로 착각하고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녹순 장독화를 휘둘러댄 돈키호테의 정신착란증에만 비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 어느 문인도 아직까지 하늘의 태양을 끌어내려보겠다고 모지름 쓴 그러한 정신병자를 작품의 호구로조차 그려본 적이 없다. 그러나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비르먹은 개가 투구를 쓰고 하늘의 해를 향해 지도되는 그 꼬락서니 치마에 찬 장독칼을 빼들고 휘둘러대는 현대판 돈키호테의 꼴불견스러운 몰골을 말이다. 고사근 삭정이 마냥 늙어빠진 몸뚱이에 올룡무늬 괴뢰군복을 걸치고 전연일대를 쌓아다니며 북침을 부르짖는 박근혜의 추악상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미쳐도 더럽게 미친 박근혜녀는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한 얼빠진 개꿈으로 죄악의 신기록 종목을 하나 더 불구어놓았다. 3. 대결 도끼를 내뿜으며 세월을 호송한 암독사. 원래 청와대라고 하면 푸른 지붕을 씌운 묘지로 낙인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주인치고 동독 대결과 모략을 일삼는 데 피눈이 되어 있은 것으로 하여 만 사람의 지탄을 받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렇지만 청와대를 차지하였던 역대 주인들도 경악할 정도로 집안 밖을 가림없이 볼걸 사나운 입뿌리를 마구 놀려댄 박근혜와 같은 악담질의 능수, 대결 광신자는 아직까지 없었다. 세상을 거꾸로 보는 눈, 가장 못된 것만 골라 듣는 귀, 옳고 그런지도 모르고 망탕 씹어려 되는 혀, 썩어 문드러져 사유가 고장난 뇌 기능을 애비로부터 유전 쪽으로 물려받은 박근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공포사회로 헐뜯고 대정치 축전장들에서 울려나오는 환희의 만세 소리를 체제의 균열이 가는 소리로 매도하였다. 천박한 사고와 황당한 무지의 발로인 대결과 모략 날조야말로 박근혜의 심신을 틀어잡고 있는 애창곡 지정곡이었다. 회의니 토론회니 하는 각종 모의판들과 기자회견이니 회담이니 하는 공식 장소들에서는 물론 만찬회니 오찬회니 하는 목자판들에서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만 짜게 지면 동족에 대한 악담과 비방뿐이었다.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쓰레기통에 처박혀있던 북인권법안을 끄집어내어 끝끝내 강행 날조해내고 그 누구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니 삶의 질 개선이니 하는 미친 개나발을 불어대다 못해 나중에는 국제사회가 무료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독설까지 내뱉은 것도 청와대 악녀이다. 청와대 지하방공호라는 데 틀어박혀 흡사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집단 유인납치 작전을 지휘 조종하는 특대형 반인륜 보험제를 감행하고도 말 끝마다 북인권 문제를 또두로대며 선전포고와도 같은 탈북선동까지 해댄 것도 역대 괴뢰 대통령들 중 박근혜가 유일하다. 대통령 본거지를 쓴 이래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 나타나서만도 무려 200여 차례나 핏대를 세우고 대결 악담을 쏟아내수니 이는 1400일 남짓한 기간에 평균 한 주일을 넘기지 않고 우리에 대한 비방 중상을 일삼아온 것으로 된다. 이 행성의 온갖 어지러운 곳을 다 불태워버리듯 자주와 존엄, 정의의 적광색 불줄기를 뿜으며 만리 대공으로 치솟아오르는 우리의 위성과 천재개벽의 황홀경을 펼치며 일도서는 희한한 새 고리들, 생의 희열과 낭만이 넘친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못된 혓바닥을 지금처럼 마구 놀려대지는 못할 것이다. 한 고대 철학가는 잘못 놀린 혀가 제 몸에 독이 된다면 남을 해치려고 함부로 놀린 혓바닥은 제 목을 베는 칼이 되어버린다는 참으로 교훈적인 명구를 남겼다. 동족 대결악담 신기록은 결국 박근혜를 역사의 심판대로 끌어내는 추엄한 기소장의 한 페이지로 새겨지게 된 것이다. 4. 민족의 옥동자를 무참히 도륙낸 특급 살인마. 아마도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가장 소중한 사랑의 감정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모성애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람 가죽을 쓴 야만이 있다면, 포악무도한 야수가 있다면 그것은 그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자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사람들이 냉혈인간, 얼음공주라는 오명이 붙은 박근혜에게 치마두른 살인 악마라고 조조를 퍼부은 지는 이미 오래다. 독재의 아성인 청와대에서 18년, 쫓겨나와 독수공방하며 18년, 정계에서 돌아치며 18년 동안의 체질화된 살기와 독기 때문만도 결코 아니다. 칫째 여진 눈꺼풀 사이에 언제나 차갑게 번뜩이는 살모사 같은 눈알과 언제 봐야 독서를 내뱉는 그의 언행도 그러하지만 보다 엄중하게는 그가 민족의 사나 통일의 옥동자를 무참히 살해한 특급 살인마이기 때문이다. 개성공업지구는 통일의 한길에서 북과 남이 온갖 진통을 과감히 슬기롭게 이겨내며 소중히 안아올린 민족공동의 옥동자이다. 6.15의 산하로 고고성을 울린 개성공업지구야말로 자나깨나 통일을 서원하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희망이고 락이었으며 눈앞에 펼쳐진 통일의 실체였다. 지난 12여 년간 개성공업지구는 내외 반통일 세력들의 온갖 악랄한 방해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며 민족의 소망을 기운찬 동음에 담아왔다. 민족 사상 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인 천안호 침몰 사건을 조작하고 5.24 조치를 떠들며 동족대결로 세월을 보낸 이명박 역도도 민족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며 남조선 중소기업들의 신랄 같은 명줄이 걸려있는 개성공업지구에만은 감히 검은 마술을 뿌치지 못하였다. 때문에 연평도 폭격전 이후에도 개성공업지구의 동문만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악녀 박근혜는 개성공업지구의 숨통을 막고 완전히 도륙내는데 눈썹 한올이도 까딱하지 않았다.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대통령 본거지를 뒤집어쓰기 바쁘게 박근혜가 제일 앙앙불락한 것은 개성공업지구의 손절어온 가동이었다. 통일이 아닌 분열을, 평화가 아닌 전쟁을, 화해가 아닌 대결을 추구한 연예계에 있어서 개성공업지구의 가동 그 자체가 무서운 악몽이었던 것이다. 오죽하였으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려놓고 그 무슨 인질구출작전을 운운하면서 괴뢰군은 물론 미제 침략군 특공대까지 들이밀 흉계를 꾸미고 돈줄을 차단 나발을 개지도 대듯 불어대겠는가. 아무리 발광해도 개성공업지구 파탄 음모가 우리의 대범한 아량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가자 악에 바친 박근혜는 지난해 초 우리의 성공적인 수소탄 시험과 인공지구 위성 발사를 거실로 끝끝내 전면 중단이라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한 지 얼마 못 되어 금융제재니 해운제재니 하는 대북 독자 제재 노름으로 간신히 이어져 오던 북남 사이의 모든 접촉과 내왕의 통로들마저 모조리 끊어버리는 범죄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하여 날벼락을 맞은 것은 민족경제협력의 혜택 밑에 꼬져가는 목숨을 가까스로 부지해가던 남조선의 120여 개 중소기업들과 6천여 개를 헤아리는 관련 기업들이었다.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결단낸 박근혜 역도의 죄행을 가리켜 남조선 각계각층이 6.25 전쟁 때 한강 철교를 폭파시킨 리승만의 뺨을 친 행위, 수백억 달러를 손해보게 한 자해 행위, 금전으로는 계산 못할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범죄라고 하면서 비난과 저주의 불손하기를 쏟아붓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기운차게 자라던 6.15의 옥동자가 박근혜에 의하여 무참히 생매장당한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다. 이 만고 죄상으로 하여 박근혜는 민족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을 남기고 또 하나의 죄악의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5. 미국산 전쟁 사냥개에게 차려진 사드 흔폐. 박근혜에게는 남조선의 역대 위종자들은 물론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친미 분자들에게도 없는 특별한 공로상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상전이 자기의 특등 주구인 역도년에게 처음으로 하사한 사드 흔폐라고 말할 수 있다. 훈장이 공로에 따르는 수훈의 징표라면 박근혜가 받은 이 훈장 아닌 훈장은 미국산 괴물인 사드 배치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쟁 살인 장비들이 다 그러한 것처럼 사드 역시 힘의 정책의 직접적 산물이다. 미제가 세계 집회 야망으로부터 사드를 개발한 이후 그것이 인체에 주는 심각한 피해는 물론 그 배치가 해당 지역의 전략적 균형 보장에 미칠 파국적 효과로 하여 친미적인 나라들에서도 감히 그 배비를 입 밖에 내지 못하였다. 미국이 사드 체계들을 미 본토와 괌도에만 전개해 놓았을 뿐 아직까지 그 어느 나라들에도 배치하지 못한 것은 그 때문이다. 미국의 사드 배비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기만적인 간판을 내돌고 대국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려는 복합적인 전략적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남조선이 사드를 배비하는 경우 미국의 군사적 제패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주변국들의 직접적인 타격 관역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그를 입증하는 의미심장한 물리적 대응 경고들이 고도 표명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뼛속까지 친밀하고 자부하던 이명박 역도도 사드만은 반입할 수 없다고 손살에 친 것은 가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일제히 사드 배치를 결정한 공동발표문은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통째로 팔아넘긴 현대판 을사오조약, 이 땅을 불도가니에 몰아넣는 전쟁선언, 민족의 장래를 일도 양단해 치운 대재앙으로 준열이 단죄하고 있으며 배치 지역 주민들의 항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완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오히려 내외가 보란듯이 선행 정권도 고려해온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요격 미사일 PAC-3,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미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핵전략 폭격기 등 6대 전략 자산과 같은 최신 전쟁 수단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들여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 전초기지로 더욱 전락시켰다. 남조선과 주변 지역의 핵참화를 불러들이는 대가로 천하에 둘도 없는 미국산 전쟁 사냥개에게 잘해진 것이 바로 사드 훈필이라고 해야 적중할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는 세계 유일의 사드 종목에서도 친미 내국 신기록 보유자가 되었다. 6. 민족의 영혼마저 팔아 지독을 쌓은 특등 친일 광녀. 우리 민족은 일제를 가리켜 백년 숙적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한다. 그것은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형언할 수 없는 잔악무도한 죄행이 너무나도 몸서리치고 역사에 전무후무하기 때문이다. 그가 조선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일제의 죄행에 대한 피해배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이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데도 변할 수 없고 시효가 있을 수 없는 민족 공동의 책무이다. 남조선의 역대 집권자들이 뒷골방에서 친일에 골몰하면서도 민족의 쌓이고 쌓인 반일 감정에 전면 도전할 수 없어 겉으로 남아 대일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사죄와 배상을 대일 정책으로 내세운 것도 이와 관련된다. 그러나 옛 황군의 옷가모도 중의 피를 물려받은 박근혜는 친일 매국에 환장하여 그 누구도 감히 옴두를 내지 못한 무도한 짓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그 단적 신뢰가 바로 구천에 사무친 한을 품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영혼마저 친일의 흥정거리로 팔아먹은 것이다. 2015년 12월 말 온 민족의 거센 항의와 완강한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과 굴욕적인 회담을 벌려놓은 박근혜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그 무슨 군사작전을 벌리듯이 전격 타결해버렸다. 이것은 외왕에게 혈서를 써서 충성을 맹약한 애비마저 경악해야 할 추악한 친일 매국 행위이다. 박근혜는 민족 앞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만고 죄악을 저지르고도 역사의 아픔을 달래는 외교적 결실이라는 얼빠진 잠꼬대로 민심을 우롱하고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최상의 것을 받아낸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자화자찬까지 늘어나왔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피해 절규가 이 나라 산천의 무심한 처먹들도 울리고 있건만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녹두리를 죄치고 그들의 가슴속 상처에 칼질을 해대며 헤덤벼치는 박근혜야말로 매국노의 피와 일본 쪽발이족 속의 피가 반반으로 섞인 혼혈화가 분명하다. 그러고도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이니 돈독한 신뢰 구축이니 하는 개나발을 불어대면서 일본 반동들에게 꼬리를 흔들어대는 것도 부족하여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며 백년숙적의 재침야망에 부채질을 해주고 대륙침략의 징검떨들을 놓아주느라고 피지땀을 흘린 박근혜이다. 민족의 가장 큰 비극적 아픔에서 최대의 쾌락을 찾는 이 혼혈아의 반민족적인 대역죄 역시 누구도 못 따를 죄악의 신기록으로 된다. 7. 박툴로가 세운 파시오독재 신기록. 세상 사람들은 야수적인 폭압과 전대미문의 침략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덜쉬운 히틀러를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파쇼 독재광으로 꼽고 있다. 그때로부터 72여 년이 지난 오늘 치마돌은 제2의 히틀러가 환생하여 사람다비를 일삼고 있다. 남조선이 공안통치, 정보통치, 파쇼독재가 살판치는 제2의 유신시대로 되어버린 것은 철두철미 유신독재자의 후예 박근혜 때문이다. 백주의 합법적 정당이 내란 음모죄로 강제 해산당하고 자조민보를 비롯한 진보 언론과 단체들이 정부그룹 몰려 폐간 처리되었으며 정의와 진리를 요구한 사람들이 족쇄를 차고 철창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남조선의 참혹한 현실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는 물론 외신들과 국제인권단체들까지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사태를 놓고 나치스 시대에 비유하면서 헌정사상 최악의 오점을 남긴 정치재판,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 암흑의 독재시대의 도래 등으로 준열이 단죄규탄하였겠는가. 박근혜년의 집권기간 유신독재 시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시기에 파쇼 탄압의 도구로 되어온 악명높은 보안법이 시퍼렇게 독을 쓰며 진보 민주 통일운동 말살에 살풍을 몰아왔다. 애비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조작하여 공산당을 제거한 히틀러의 파쇼 독재를 훨씬 능가하였다면 박근혜는 애비도 무색할 정도로 종북소동광기를 부려댔다. 흉화적인 시위자들을 방패로 내리치고 실신시키고 유학생들의 속옷까지 찢어내어 성적 모욕을 주는가 하면 독성 최로액을 섞은 물대포를 마구 휘둘러대며 시위투쟁에 나선 무고한 농민을 야수적으로 살해한 것은 21세기 박툴로식 독재의 필연적 산물이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과거의 암흑시대로 되돌려 파쇼 독재를 부활시킨 것은 박근혜년이 저지른 천추의 용납 못할 죄악의 신기록으로 된다. 8. 무고한 꽃망울들을 인공수장해버린 물귀신. 지금도 진도 앞바다의 검푸른 파도는 세월호와 함께 차디찬 물속에 소장된 나우린 영혼들의 한과 자식들을 애타게 찾는 부모들의 졸기를 담아 싣고 끝없이 경랑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뜻밖의 재난이 아니다. 철도철미 박근혜에 의해 인위적으로 산생된 특대형 참사이다. 이 비상사고가 발생한 후 박근혜가 놀아댄 꼬락서니는 오늘도 만 사람의 치를 떨게 하고 있다. 역도년이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실의 유리를 긁어대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어린 생명들의 애절한 목소리에는 아랑곳 없이 상판의 주름살을 없애겠다고 마취주사까지 맞고 침대 위에서 뒹굴었다고 하니 더 말해 못하겠는가. 뒤늦게 현장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죽기는 왜 죽었으며 시신을 찾기가 그렇게도 힘든가고 왕청 같은 소리를 뒤치며 짜증을 냈으며 며칠 후에는 진하게 화장을 한 상판에 교태를 부리며 오바마를 안방에 끌어들이고 열기가 뻗쳐 입을 맞추며 돌아간 처녀가 바로 박근혜 년이다. 과연 이런 년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벌어지는 기막힌 광경에 인민들의 원성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자 박근혜는 보수 패거리들을 내몰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니 세월호 인양은 곤란하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금 도둑이다라는 악설을 죄처되게 하였는가 하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가족들과 남조선 인민들을 내란 선동꾼, 시체 장사꾼이라고 모독해 나섰다. 재년의 안일과 향락, 사치와 방탕을 위해서는 국민 혈세를 마구 탕진하면서도 남조선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에는 애당초 단돈 한입 쓰기를 꼬리와는 악한, 광범한 근로대중의에 군림하여 가든 악정을 일삼는 천하의 폭군이 바로 박근혜 년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각층은 세월호 참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메르스 사태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군부판 세월호 사건과 같은 각종 참사들도 역도년의 반인민적 악정이 빚어낸 인재라고 절규하고 있다. 서방 언론들까지도 박근혜 년의 철면피한 행위에 대해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서방에서라면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를 보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빈잔을 해댔다. 박근혜가 청와대에 틀고 앉기 바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재앙 역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죄악의 신기록이다. 9. 역사를 대상으로 일으킨 쿠데타 주범. 역사는 말이 없다. 그렇다고 그 누구의 손에 의해 마음대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역사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실로 어리석게 도전에 나서는 자들을 추상같이 단죄한다. 남조선에서 400학기의 강력한 항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괴뢰 당국의 역사 교과서 개학 노름으로 말하면 이명박 역도조차 역사 교육 강화에 미명하에 그것을 시도하다가 끝내 포기하였으며 국정교과서 제부활에 대해서는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청와대를 타고 앉자마자 필사적으로 역사교과서 개학 노름에 매달리었다. 그것이 재년에게 붙은 특등 친일 매국노의 딸 독재자의 후예라는 불미스러운 오명을 털어버리고 애비의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며 성스러운 항일무장 투쟁사와 우리 공화국의 긍지 높은 역사를 왜곡 중상 모독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박근혜 년에 의해 광주인민봉기를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역사적인 투쟁이 폭동 난동으로 매도되고 대신 새마을운동이니 고도경제성장이니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하는 유신독재자에 대한 찬미가 버젓이 역사교과서의 지면을 차지하게 되었다. 21세기 분소갱요, 애비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 박종희 가족사 도시욕이 아비의 재상에 올려놓을 재물 마련, 이것이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미쳐 날뛴 박근혜 년에게 퍼부어진 남조선 민심의 분노의 외침이었다. 상전인 미국조차 연례인권보고서라는 데서 중고등학교가 역사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끝장내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학문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하는 정도였다. 역사 앞에서 독단과 전횡, 매국과 날조를 일삼으며 사대와 매국, 동독 대결과 파쇼 독재로 얼룩진 죄 많은 과거사를 찬미해보려는 박근혜의 죄악 또한 전례 없는 신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10. 괴변, 괴망, 괴사가 아나온 파멸의 신기록. 청와대 마녀가 파멸인 나락에서 헤어나오려고 필사의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박근혜의 최순실 추문사건이라는 특대형 추문사건은 마침내 온 남조선당에 거대한 정치 폭풍을 몰아왔다. 수천만 민중의에 군림한 대통령이 천뚜기 무당에 불과한 협잡군 안학내의 비전과 결재를 받아가며 폭정과 압제, 음모와 기만, 패륜과 부패를 일삼아온 것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중류의 궤변이다. 박근혜의 국정연설문을 최순실련이 보아주다 실증이 나면 경마에 미치고 방탕에 물젖어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탓에 초보적인 철자법도 제대로 모르는 딸에게 던져주어 이렇게 저렇게 소정노름을 벌렸다고 하니 이런 괴망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너무 창피해 외국에도 나가지 못하겠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굴욕감을 느낀다 등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오고 있는 분노의 외침소리들에는 최태민, 최순실과 같은 협잡군들을 한예비처럼 섬겨온 추녀 박근혜, 민족에게 최대의 치욕과 망신을 들씌운 인간 오작품 박근혜에 대한 저주와 규탄이 그대로 실려있다. 오늘날 남조선 전역을 뒤덮고 있는 분노한 민심의 촛불대하는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의 일면을 폭로한 한편의 언론 보도가 일으킨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했던 궤변과 궤사들로 남조선을 세계의 조석거리로 만들고 경제와 민생을 파탄냈으며 북남관계를 완전히 풍지박산낸 박근혜 역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총폭발이다. 분분초초 비참한 종말의 시각이 박근혜에게 다가들고 있다. 동족대결과 4대 매국, 독재와 반인민적 악정을 일삼아온 역대 괴뢰 통치배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하였다. 제 땅도 아닌 산설고 물설은 하와이의 귀신이 된 리승만 역도나 졸졸이 감옥행을 해야 했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부 파시오 독재자들의 말로가 바로 그러하였다. 요신 독재자로 악명 떨치던 애비는 신복의 총탄에 맞아 수치스러운 개죽음을 당하였다면 직무정지 처분까지 받고 산송장이 된 박근혜는 그보다 더 처참한 정치적 황천길에 놓이게 되었다. 죄악의 신기록만을 세워온 대역죄인 박근혜 역도는 죄 많은 선임자들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과 쓰라림을 다 합쳐도 비하지 못할 가장 비참하고 초절한 신기록급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범죄자에게 가장 준엄한 징벌이 내려지는 것은 지나온 역사가 보여준 엄연한 진리이다. 천하의 종죄인인 박근혜가 비참한 종말을 고할 최후의 시각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 주체 106, 2017년 2월 12일 평양.